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정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11일 남포시 전림화구역 조선러시아 진선 고창남세조문협동농장에서 진선노동을 했습니다. 대사관 성원들은 농장원들이 일손을 도와 남세밭 김매기를 하고 농장이 지원물자를 넘겨주었습니다.